원하고 원해줘 노래는 한 사람 보이지 않아도 내게로 달려가고 있어 여리고 착한 작은 너의 맘 지켜줄게 내가 다 You my babe my girl 말하지 못해도 잡을 수 없어도 너의 그림자 되어 걸어가고 있어 내 작은 숨소리 혹시 너 들리니 Can you hear me baby 울지 마 baby 네 곁에 내가 있어 I know 조금만 기다려줘